그날이라고 오늘도 또 너는 울어 너무한다고 늘 같은 질문에 늘 같은 대답뿐이야 그날이 그리 어렵냐고 더 잘해줄게 잘하는 나니까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